Baby, 아무래도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. 나 살고 싶어. Yeah, 사랑한 죄뿐이라네. 위에서 올라가래 내가 사는 이유. 이런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건 쓸데없는 기우. 너를 보고 있어도 또다시 그대가 그리워지고, 바보 같은 나의 마음은 눈물을 흘려 또 이 밤을. 널 몰랐었더라면, 모른 채 살았다면, 내 삶은 참 보잘것 없을 거야. 속 눈물에도 가슴 속 슬픔에도 네가 있어 아파도 행복했어. 네 곁에 살고 싶어. 네 마음 속에 숨 쉬고 싶어. 늦기 전에 널 안아보고 싶어. 보고 싶은 마음, 믿음과 사랑이란 모두가 편하기 쉬운 걸 알지만 우린 영원해. Yeah, it's the song for you and me. That's right. Can't die, can't live for you. Always gonna be the one. 사랑의 한마디만, 이제 그 한마디만 세상 앞에 내 앞에 해주겠니. Oh no. 싶어.